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가득 넘치는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뜰한지기 백두현입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전 대통령을 보면서 찬양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개인적인 경건훈련 또 고난에 참여는 물론 나라를 위한 애끓는 기도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성경 말씀에 그때 왕이 없었더라 라는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하였더라 라는 승리의 이야기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와 수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나라의 어려움 앞에 나부터 회개하는 마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마음,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이 아침 함께 드리면서 사랑의 뜰안 시작합니다. 사랑의 뜰안 이 프로그램은 가정을 살리는 안산시 아일랜드 리조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닝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프닝이라고 남겨주시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클릭하시면 오프닝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고요. 저희 극동방송과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에 들어오셔서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프닝 버튼을 클릭하시면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의 뜰한 서두에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정훈입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지금 죄를 먹지 않으리. 이 나라를 주고 조종훈의 음성이었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는 곡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이 피로 값주고 산 이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재물들이 이 나라 위에 불타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사랑의 뜰 안을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구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사랑의 뜰 안 대구 극동방송에서도 이 찬양이 나왔는데 서울 극동방송에서도 이 찬양이 나오네요. 정말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절실한 때임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시면서 3600님 주셨습니다. 자,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뜨거워졌는데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 갖고 계시라 생각이 됩니다. 어떠셨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오늘 특별히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굿송뉴송 함께하고 계시죠? 굿송뉴송 정혜영 교수님과 함께하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아노 연주를 정혜영 교수님이 이 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특별히 오프닝에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그때 왕이 없었더라라는 사사기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하였더라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가나안의 그 승리의 이야기들, 오늘 우리 이민족이 써나가야 할 그런 기록들,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동일한 마음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또 희망을 우리 놓지 말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더 많이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가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겠습니다.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6335님께서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를 닮아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914님, 나라를 위한 귀한 말씀 찬송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뜰 안 통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라고 글도 남겨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 이민족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9558님께서 주셨고요. 이 나라 이민족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이라고 또 글을 남겨주시고요. 0732님께서는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또 대통령을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지 못한 나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짠하지만 보혈의 능력을 믿고 무릎을 끊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 갖겠습니다. 오프닝 잘 들었습니다. 오프닝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분 계시고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라고 글도 남겨주신 분 계시네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 꼭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뜰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밝은 미래 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정태기 교수가 여는 영성수련이 3월 30일부터 2박 3일간 열립니다. 이 영성수련에 오시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감이 생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서울 599-2400, 599-2400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입니다. 신앙과 실력을 갖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다니엘 리더스쿨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는 전원 기숙생활을 하며 매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여 신본주의 학습과 신앙을 철저하게 배우고 실천합니다. 하루 세 번의 예배를 통해 견고한 기독교 신앙을 무장시키며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다니엘 리더스쿨입니다. 현재 성적만을 보고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역전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394-4033입니다. 카누가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카누니까 라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좋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카페 카누 라떼. 나는 기도를 기도가 애국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고 강성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혼돈의 시기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세상을 밝힐 목소리, 가스펠 싱어 참가자 모집.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찬양에 관심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최고의 찬양 축제이자 복음성가의 산실인 제24회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 참가 접수의 창은 3월 31일 금요일 문을 닫습니다. 이번 대회 예선전은 나이와 장르에 상관없이 자유곡으로 진행되며 솔로뿐만 아니라 듀엣, 중창, 그리고 찬양밴드 등 팀으로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에 들어오셔서 가스펠싱어 배너에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모집 안내와 함께 곧바로 온라인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2-320-0220 서울 전화 329-0220번 극동방송 공연기획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내 최고의 가스펠 싱어를 찾는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 예선전은 4월 14일부터 시작되며 다양한 오디션을 거친 뒤 최종 탑10이 펼치는 본선 무대는 8월 24일 목요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재능으로 펼쳐지는 가스펠 찬양 오디션. 그 도전만으로도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극동방송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사랑이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복음성곽경연대회. 네, 오늘까지 접수입니다. 3월 31일 오늘까지 접수를 받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서울 전화입니다. 320-0220 공연기획팀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320-0220 극동방송 중앙사 공연기획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를 받는데요. 예선 참가곡은 자유곡입니다. 기성곡 또는 창작곡으로 받고 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뜰 안에서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행사 때 필요한 기념품을 주문대로 제작해드리는 제이손의 고급 선물세트, 멘토 무선 안마기 제조회사 멘토 주식회사에서 안마쿠션, 모든 피부의 더스킨, 아토피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선교사와 함께 만드는 화장품 더스킨 3종 세트,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떡볶이 요리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버벅이네에서 떡볶이와 떡볶이 양념, 나블러스 숍에서 성지에서 온 유기농 버진 올리브 오일로 만든 올리브 오일 비누, 천연 고추냉이 전문기업 부니엘 월드에서 향균 와사비아 한방 천연 샴푸 세트와 치약 세트, 페르도마에서 여드름에도 효과적이고 밤사이 수분과 탄력을 공급해주는 하이드로겔 물광 마스크팩, 푸드앤웨이브가 만든 쭈꾸미 전문점 쭈꾸쭈꾸와에서 식사 초대권, 가양역 9번 출구에 위치한 선프리모 뷔페 식당에서 가족 식사 초대권,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한 기능성 속옷,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삼방산과 금모래 해수욕장이 보이는 내 마음의 봄 펜션 숙박권, 실제 미국 뉴욕을 다니는 것처럼 모바일 가상세계에서 영어를 배우고 익히는 토클리시의 수강권, 몸에 좋은 대두를 갈아 반죽해 5분에 구운 영양간식 동아우치카의 소이조이,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를 추첨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글로벌 베스트 스킨케어 자연주의 화장품 키초에서 양육 크림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송정미가 부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굿송 뉴송 자 시간 정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도 흐린데 여러분 건강은 어떠신지. 그렇습니다. 네, 요새 미세먼지가 정말 너무 심하잖아요. 건강 괜찮으시죠? 아니요, 저 목감기 때문에 되게 고생했어요. 예. 지금은요? 금요일 날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돼서 뉴송 이걸 해야 되는데 노력한 흔적이 네, 역력하죠. 네, 느껴집니다. 네. 자 오늘도 문자 사연 참 많은 분들께서 주셨는데 기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으시네요. 그렇죠. 네. 네. 1758님께서는요 네네. 지금 막 한 시간 정도 나라와 민족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셨대요. 그런데 극동 방송을 딱 켰는데. 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라고 하면서 방송 네. 잘 듣고 계시다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4032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고요. PD님께서 선곡하신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은혜 받고 계시는 분 계세요. 감사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굿송 뉴송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네. 여러분들 근데 그 지금 저희가요 벌써 예. 이 코너를 한 지 꽤 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찬송가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맞추시는 게 아니라 예. 제목을 맞추시는 거예요. 제목을 맞춰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길든 짧든 찬송가에 딱 이렇게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그 제목을 맞춰주시면 예, 예 추첨해서 오늘은 뭘 드리나요? 오늘도 똑같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식사 전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은혜로운 식사권이고요. 네 한동안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만드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찬양을 들려드리죠? 네, 그렇죠. 예.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라서요. 오늘 또 사순절에 관련된 찬송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주 찬양인데요. 잘 들어보시고 이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장문은 100원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정답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연주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답과 함께 문자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은혜로운 사연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더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지금. 네. 뭐,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 이렇게 예. 자연스럽게 그 눈물이 흐르고 또, 네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그런 고백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주셔서요.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송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찬송은 그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를 졌던 아이작 와츠의 작사의 곡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찬송가의 보물이라고 자랑하는 로엘 메이슨이 그레고리안 성가 곡조를 편곡해서 만든 찬송입니다. 회중에 의해서 창작된 가사의 찬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개척한 영국 찬송가의 개척자라고 제가 지난번에 와츠에 대해서는 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이 곡은 와츠가 33세 때 쓴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헌신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믿고 행해야 할 주제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쓴 삶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영국의 시인 존스는 와츠의 찬송이야말로 남들이 절대로 쓰지 못할 좋은 작품이라고 말했고요. 또 시인 매튜 아놀드도 자신의 죽음 직전까지 이 찬송을 부를 정도로 이 찬송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한 눈먼 찬송 작가 페니 크로스비는 4절 마지막 가사인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결단의 찬송, 이 찬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네, 기도하게 만드는 찬송입니다. 네네. 또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평안한 찬송이라고도 평안한 예, 보내주셨고요. 또 운전하다가 세워서 보내신다고요. 예, 또 구역 예배 가면서 듣다가 문자 보냅니다. 우리 1897님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네. 주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신 분 계시고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3794님은 95년도에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이 찬송으로 새벽 예배를 사모하며 혼자 많이 울었던 때가 떠올라서 너무나 주님이 그립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 운전 중에 멈추고 묵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오는 이 연주 찬양, 이 찬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순절에 특별히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시면서 글을 남겨 주셨고요. 조금 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은은한 연주 찬송을 통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 하시면서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오늘 결혼 27주년 기념일이시네요. 네, 9916님. 1990년 3월 30일, 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이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피아노 반주 소리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제 가슴을 울리네요. 라고 하시면서 주신 분도 계시고요. 마음 깊숙이 주님의 십자가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신 분 계시고. 네, 우리 7304님은 요 며칠 좀 힘드셨나봐요. 생일날도 좀 많이 울면서 보냈는데, 오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힘든 마음이 감사를 통해서 좀 변화되면, 또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가에서 찬양이 계속 맴도는데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조금 더 묵상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갖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을 뽑았습니다. 두 분을 뽑아서 이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네, 찾았습니다. 자, 두 분 저희가 선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식사 초대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너무 많이 왔어요. 어, 찾았어요. 7809님. 네. 네, 7809님. 주달려 죽은 십자가 정답 맞춰주셨고요. 그 은혜가 없이는, 그 공로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네. 찬송을 듣는 내내 눈과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네요.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네. 보내주셨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럼요.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9428님, 주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극동방송 은혜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셨대요. 네. 그래서 뽑아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분, 네, 식사 초대권 보내드리겠고요. 주소와 성함 꼭 지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는 은혜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라고 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네. 자,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 발표 아까 해드렸어요. 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주달려 죽은 십자가. 네. 찬송가 여러분, 149장 찬송이죠. 그렇습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사순절에 함께 묵상하시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 또 평안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석예술대 교회실용음악과 정혜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는 그런 시간들, 그 의미들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달 4월 3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이 뜨란 뜨란 지기 백두현이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오늘 3월 마지막 날이거든요. 혹시 공과금 뭐 미납 또 되신 분 혹시 계신지 영수증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두 건 정도 오늘 다 좀 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